서늘한 공기 긴 침묵이 흘렀어.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져버렸어. 기나긴 너의 한숨 짧아진 너의 대답 미뤄왔던 이별이 오려는가 봐. 변한 네 마음을 모르고 싶어서 그저 외면했던 나날들이 함께 했던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해. 사랑할 수 없게 해. 미안하고 고마웠어. 행복했고 참 많이 사랑했어. 너라서 그저 난 좋았어. 몇 번이고 내 맘은 널 다시 붙잡고 싶지만 보내주는 것도 널 놓아주는 것도 널 위한 사랑이니까. 울다 지쳐 잠들진 모르지만